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. 그저 네 심장에 뛰게 하고 싶어. 눈부신 달빛 아래 열대야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. 너와 나 불이 켜지는 순간이야. 아직 아련한 메아리야. 꿈을 꾸는 듯한 알야. 나 어쩔 줄 모르던 나야. 불확실한 것에 겁이 나. 기다리지 나 그 거야. 코끝이 하니 될 때는 이 밤 소리 없이 피어난 멋진 계절 같아. Oh yeah. 높아져가는 낮과 밤의 온도 너무나 뜨거워 터질 것만 같아.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. 그저 네 심장에 뛰게 하고 싶어. 눈부신 달빛 아래 열대야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. 너와 나 네 심장에 뛰게 하고 싶어. 눈부신